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러지 말라고? 너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지금 넌 아무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 여기에 너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혹시나 도망가려고 나를 벗어나려 하지 마. 그런 시도하면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난 너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난 너와 사랑을 하고 싶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는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거야.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넌 아무 데도 못 가. 항상 나와 함께야. 다른 사람을 내 앞에서 찾지도 마. 다른 사람이 널 바라보는 모습,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알아? 이제는 나만 바라볼 거야. 제발,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찾지 마. 듣기 싫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사랑을 속삭여 볼까?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이젠 넌내 거야. 너의 향기, 너의 살결, 너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거라고.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넌내 거니까. 그러니 너도 이제 포기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자꾸 도망만 가려 하고 다른 사람만 찾고. 너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래? 제발 다른 거 포기하고 나만 사랑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도 다 포기하고 너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난너 하나면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 근데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아오면서 살아왔어. 근데 어떤 한 소녀가 미움받고 있는 아이에게 항상 지켜주겠다며 약속 하나를 했어. 그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너무 불행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행복하게 며칠 동안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소녀는 도망갔어. 그냥 날 가지고 놀았던 거야. 근데 이제는 어른이 돼서 드디어 만나게 된 거지. 지금의 너와 내가. 하지만 난그 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게 아니야. 정말로 미움만 받던 내가 너를 만나게 돼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와 항상 있으면 행복하니까 항상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해 널 데려온 것뿐이야. 그리고 너라면 날 만족시켜 줄수 있으니까. 이 좋은 향기 역시 너에게 좋은 향기가 나. 이렇게 입술도 엄청 민감했지? 아직도 그런가 보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보니. 꽤나 많이 젖었네. 너도 내가 그리웠던 거지? 넌 아니라고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나 보네. 넌 역시 다른 것 같아. 정말로, 사랑해.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좋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야. 나는 내가 널 지켜줄게. 여기서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